우리나라의 리용호 외무상은 벨라루시 공화국 국경절에 점하여 울라지미르 마케이 외무상에게 3일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계속 확대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면서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기초하여 나라의 대외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.